맑은 아침이면 뽕뽕뽕.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. 소녀는 뽕뽕뽕. 예쁜 눈망울로 뽕뽕뽕. 파란 하늘을 쳐다본다. 뽕뽕뽕. 너를 생각하면 문득 떠오르는 꽃 한 송이. 나는 꽃잎에 숨어서 기다리.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를 나비와 풋송이 되어 다시 만나리. 떠오르는 꽃 한 송이. 나는 꽃잎에 숨어서